이 얘기는 해야 되겠어. 뭐? 너 이거는 자르지 마. 어? 넌 오늘 안산에 갔다 왔지. 아, 굳이 그거를 여기 얘기해야 돼? 왜? 아니요, 뭐, 아, 해도 그만이긴 해. 얘기를 한 번이라도 더 하는 게 좋은 일 아닌가? 그, 물론 그렇지. 어. 오늘 안산 단원고에 그 애들 교실, 그게 어제는 전야제가 있었고 오늘은 본행사로 임시이전을 한다고, 임시이전을 한다고 그 짐을 다 빼오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어떤 짐? 애들 개인 비품. 근데 사물함에 들어있던 거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개인 뭐 책상에 놓고 간 것들, 뭐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교실에 남아있던 모든 것. 근데 개인 비품 말고 뭐 신발장이나 선생님 교탁이나 뒤에 그런 것까지 다? 어, 다 전부 다. 아. 그 3층이었는데 반으로는 한 8반인가? 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처음에 예전에 갔을 때 우리 내가 들었던 생각은 되게 반이 작아. 우리는 너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한 반에 몇 명 있었어? 나 되게 많았어. 50. 나도 50몇 명 막 그 축구부 50... 축구부 애가 58번이었거든. 어. 어. 그 정도 됐어. 어. 우리 때는 다 비슷했지. 어. 우리가 딱 그거잖아. 베이비붐. 어. 근데 작아. 30명이 안 돼. 그 우리가 내가 느꼈던 그 고등학교 교실 크기에 반밖에 안 돼. 애들 수가 적으니까 교실도 작아. 아 그래? 아 또 거기는 우리 때는 없었던 학교지? 그랬을 거야. 나중에 생겼겠지. 어, 아마 그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새로 생긴 동네니까. 근데 그래서 처음 느꼈을 때는 이제 교실이 작다는 거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추모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것도 전부 다 포장을 해놨고, 그거는 오늘 옮기지 않았는데 아마 오늘 옮겼을 수도 있고, 밤에 뒤에 그 보드 같은 거 그런 것도 다 용접을 해놓은 걸 다 떼서 하는 거를 다 봤어. 이제 그것도 짐이, 개인 짐이 빠져나가 나온 다음에 그거를 또 사람을 불러서 포장을 하더라고. 근데 뭐 행사가 다 100% 스무스하게 지나간 건 아니지만 일단은 짐도 옮겼고, 전에는 포장이 안 된 책상들, 추모 메시지들 이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봤었는데, 어제 가서 봤을 때는 그게 박스로 포장이 돼 있으니까 기분이 되게 생경하더라고. 근데 그 미수습자 가족 같은 경우는 그게 포장이 안 돼 있고 책상이 그대로 있어. 그대로 책상이 있어. 그리고 짐을 다, 오늘 짐을 다 뺀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텅 빈 교실에 책상 하나가 있는 거야. 이제 걔네들은 계속 거기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어떻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 미수습자 가족이 가지고 가는 건지. 다음에 나도 가자. 그래? 뭐 10월에 뭐 엄마장터 같은 것도 있고 행사야. 계속 있으니까. 뭐 당장 광화문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행사가 있고. 좋은 생각이야. 너 컨디션 좀 좋아지면. 난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 이 아, 날씨에서는. 그래? 안산 교육청으로 임시 이전한 물품은 10월 중순 교실이 재현되어 일반 방문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음악 방송에 민망하게 앞에 사설이 들어갔네. 오프닝 그렇지. 멘트도 안 했는데. 오프닝 멘트가 있나 우리가? 아니 근데 어떤 그런 편집점 같은 건 있어야지. 이거야. 엄청 크게 들어왔지. 아 그래? 너 이거 한번 쓰고 있어봐. 그걸 쓰고 있으면 좀 기분이 이상해. 약간 그게 녹음된 목소리를 듣는 기분이지. 어 그러네. 어. 그거 끼고 네가 한번 웃어봐. 자 그럼 방송 시작. 아니야 그런 거보다. 그럼. 서부간선을 오늘은 안 탔구나. 돌아가는 길에 타겠지. 오이도가 아니라 여기가 시화 방조제 중간에 있는 시화나래 휴게소. 시화나래 휴게소에 바람 쐬러 나온 시흥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만 시흥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잡다구리한 인간들과 화약 냄새를 맡으면서. 자 오늘의 주제는 영화음악입니다. 영화음악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내가 꽂힌 영화 음악이지. 아 그랬어? 아니면은 뭐 꽂힌 영화의 음악일 수도 있고 그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인생의 영화? 그러니까 영화 음악. 되게 생각이 많아졌었어. 나는 뭐 이따 음악 하나씩 틀면서 얘기하겠지만 좋아하는 영화에 나온 음악을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가 몇 개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은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듣진 않았어. 와 저 음악 되게 신난다라고 생각만 했지 나중에 찾아 듣진 않았거든. 대부분 사실 그래. 근데 나는 내 인생 영화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있는 음악은 선곡하지 않았어. 그냥 내가 우선순위를 둔 거는 내가 한 번 본 영화든 뭐 50번 본 영화든 간에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던 거. 좋아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잡았지. 나도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약간 선곡에서 기준점이 좀 틀어졌던 게 뭐냐면 네가 가져온 것들이 다 가사가 있는 곡이었어. 그래서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곡은 반 정도는 가사가 없거든. 가사 없으면 어때?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오늘 선곡의 풍을 그냥 가사가 있는 걸로 그 조정을 한 거지. 안 그래도 광고인가? 이 비밀번호 소리 너무 크다. 그래서 원래는 희산시조나 뭐 엔리오 모레코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피아노 곡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건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캐리비안의 해적에 나오는 피스 오브 파이러츠 아 너무 좋아해. 뭐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거는 또 두말할 거 없고 그 너도 한 번 얘기했을 건데 그 기타노 다케신가? 카구지로의 여름 그거 메인 테마도 굉장히 좋아하거든. 너는 대명사를 제대로 기억하는 법이 없구나. 키쿠지로의 여름인가? 기쿠지로. 그거 메인 테마도 카구지로. 되게 발랄하잖아. 도라야끼 도리야끼라 그러고. 네가 나중에 넣은 곡도 들어있나? 그거는 내가 까먹고 안 넣은 것 같긴 한데. 아 나한테 있을 거야. 아 그리고 유한 맥그리거 노래는 내가 틀고 싶어. 정도. 이 정도. 이 노래 뭐냐면 들어본 적 있지? 물랑루즈에서 이현백 그리거가 니콜 키드만 꼬시려고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엘레펀트 러브 엘레펀트 룸이었나? 거기 올라가가지고 거기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서 마음을 사지. 근데 딱 좋다 분위기가. 그지. 내가 이현백 그리거를 되게 좋아했거든. 너 되게 좋아해. 아, 너 되게 좋아해? 잘생겼잖아. 나 그리고, 지금 회사 컴퓨터 XP 7 이렇게 로그인하면 컴퓨터에 사진 하나 뜨잖아. 야, 말하는 프로필. 동안에는 그거 빼라. 답답하더라. 왜? 쓰고 있으니까. 그 프로필에 프로필에 좋아하는 남자 배우 퍼펙트 사진을 가끔 올려놓는데 이안 맥그리거가 딱 이러고 있는 사진. 되게 매력 덩어리야. 배우들한테 흔히 있을 만한 스캔들도 없는 게 데뷔 초기에 결혼을 해버렸고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냐 말이야. 근데 부인은 아직도 되게 주인님 좋아하는 강아지처럼 좋아해. 막 짤랑짤랑거리면서 쫓아다니고 막 그런 부분도 있고. 아, 난 제일 처음에 와, 저 남자 정말 멋있구나 했던 때가 벨벳 골드마인이었던 것 같아. 벨벳 골드마인에서 커트 코베인이 흉내내면서 바지를 내리고 딸랑딸랑 했었지. 나는 이안 맥그리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짐 캐리랑 게이로 나온 게 있었어. 아, 나 알아. 필립 모리스. 필립 모리스. 난 정말 좋아한다고 이거. 그래서 그거 보고 와, 진짜 진짜 같이 와, 되게 그러니까 귀여운 거지. 새침하게 이러면서 연기도 워낙 잘하고 이안 맥그리거 목소리도 되게 좋아하거든. 아, 근데 노래는 딴 데서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 아, 그래? 벨벳 골드마인에서도 꽤 했고 무당루즈는 아예 뮤지컬 영화니까 여기선 노래를 되게 많이 부르거든. 근데 솔직히 노래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근데 내가 유튜브로 들었을 때는 더 음질이 안 좋아서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느낌은 아니야. 그런가? 뭐 감정이나 이렇게 뮤지컬스럽게 불렀다든지 뭐 이런 느낌은 충만한데 애시당초 이 사람이 노래를 잘한다고는 마치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아바 노래로 만든 영화 있잖아. 맘마미아. 맘마미아에서 그 아저씨 하나가 유독 노래를 못하는 아저씨 하나 있잖아. 그 사람 007에 나왔던 사람. 맞아. 레니게이드. 아, 레밍턴 스틸. 레밍턴. 그 원래 그렇게 피어스 노래를... 브로스넌. 맞아. 너 또 화내. 아, 내가 오늘 좀 되네. 나 또 삐하네. 그렇게 노래를 못하는지 몰랐는데 완전 실망을 했었거든. 근데 그 지금 이안 맥거리거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가? 잘하는 건 아니다. 나는 오히려 니콜 키드먼이 거슬린다고 생각했거든. 목소리가 너무 높은 거야. 그게 싫어서 물랑루즈 OST를 다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안 맥거리거가 노래한 게 이거랑 엘레펀트 러브 메들리 러브송 메들리였나? 하여튼 그거랑 그리고 록산느라는 노래가 있어. 세 개가 있는데 얘는 사랑에 빠진 남자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랑에 빠져서 난 너한테 다른 건 해줄 수 없지만 이 노래는 네 노래라고. 네가 세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아름답다고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두 번째는 니콜 키드만이랑 같이 부르는 건데 이제 이때는 자기 신분을 속였던 때였고 사실 얘는 되게 가난한 작가 지망생이거든. 근데 그때는 어떤 귀족인 것처럼 니콜 키드먼이 물랑루즈에서 노래하는 그런 화류계 여성으로 나오니까 그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진 위치가 있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이 노래를 듣고 여자가 반했다가 정체가 밝혀진 뒤에 여자가 돈을 내라 그래야 날 사랑할 수 있지 나는 돈으로만 살 수 있는 여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매 그리고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하루면 되지 않냐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러면서 꼬시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에서는 이거보다 뭔가 떨림이 덜해 내가 느끼기에 록산느는 돈 때문에 다른 남자한테 팔려간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는 거야 그날 밤에 이 밤에 니콜 키드먼은 다른 남자인지 백작인지 하고 하룻밤을 보내야 돼 그래야 물랑루즈가 지켜져 안 그러면 이건 망하게 생겼어 근데 그 밤을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거든 세 개 다 좋아하긴 하는데 이 노래가 난 제일 들으면 설레 영화도 좋았고 이안 맥그리거도 좋아하고 그렇지. 노래도 좋았고 그리고 그 감독 이 블라우나즈까지는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도 솔직히 우리 또래 여자애들한테는 그 디카프리오 나온 로미오와 줄리엣 전설이거든. 그거 OST도 정말 좋았거든. 거기 뭐 라디오에도 참 여했었고 비행기 지나봐. 소리가 잘 들어. 소리도 크게 들어볼까? 잘 들어. 야, 우리 뭐 하늘에 있냐? 그래서 이 노래는 뭐 노래방에도 가서 맨날 부르고 그랬어.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야. 그리고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야. 너 혼자 노래 시켜도 충분히 한 시간은 툭툭 지나갈 것 같아.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어 진짜? 정말 노래방을 싫어하는 애랑 술을 마셨는데 내가 너무 노래방 가고 싶은 거야. 내가 정말 가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원을 했어. 아 정말 노래를 아예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지. 내가 걔를 20살 때 알았으니까 안 지 한 10년 정도 됐을 때 내가 막 거의 애원을 했거든. 그랬더니 걔가 아 안 해 계속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낼게. 너는 가만히만 있어. 넌 오늘 아, 내 이름 말할 뻔했어. 넌 오늘 무능이 쇼를 보게 될 거야. 정말 한 시간 반을 완벽하게 내가 혼자 노래 다 불렀어. 한 시간 반을? 어, 나 이번에 내가 랩 해볼까? 이러면서. 야, 그래도 중간에 좀 쉴 때 해줘야 되지 않나? 안 쉬었어. 그냥 화장실 갔다 오는 정도 말고는 쉼 없이 놀았어. 대단한 거 쓰고 있어. 아, 노래방 가고 싶네. 스마라시데스. 어쨌든. 즐거운 노래였어. 좋아하는 영화고. 그랬구나. 이안 맥그리거 노래를 못한단 말이지? 나는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 내 생각은 실망이다. 그래. 실망이다. 그 이제 이 노래도 원래도 알고 있는 노래였지만 그 엘튼 존. 그 내가 이 선곡하고 나서 바빴잖아. 그 노래를 별로 들어볼 시간이 없어서 다. 안 들어봤어 그럼 아예? 아 들어보기는 틈틈이 계속 다 들어봤지. 근데 이제 그 이제 방송에 얘기를 하고 너랑 얘기를 하려면은 가사도 좀 보고 영화도 한번 복기해보고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빴네. 그래서 이 곡에 대한 코멘트는 아 노래 못해. 이걸로 한번 화딱지 나게 만들어볼까. 막 노래 연락 못한다고 이 귀요미를. 하지만 아, 난 근데 귀요미는 귀를, 인정이야. 난 너의 귀를 인정하지 않아. 그래. 출중한 편은 아니라는 거지. 보통 정도까지는 못 올라왔다는 거지. 목소리 우리가 뭐? 생각하는 보통도 안 된다고? 어. 우리가 생각하는 가수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 뭐 싸워보려고? 어 진심으로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와 나도 이안 맥그리거를 굉장히 좋아해. 야 나 이렇게 지금 손톱으로 이렇게 칵 집으면 네 수염 한 세 개쯤 집을 수 있거든. 뽑아볼래? 아 싸우자고? 어 그럼 나 가만히 있을 거 아니야? 여자를 때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아 사람이 많아서 못 때리는데. 사람 없으면 때리는데. 나 여잔데? 사람 나 오늘 멀리서 와도 여잔데? 그렇네. 됐고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음 노래나 해. 어 알았어. 소리 어떻게 키워? 이거? 허밍이라고 해야 되나?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들리면 이제 하면서 이렇게 막 그 뭐가 딱 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 나는 이 노래가 그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예, 지브리 거였지? 지브리의 그 애니메이션에 아마 그 끝나고 나오는 노래인데 제목은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라는 제목이야. 이거는 이제 영문명은 Always Rhythm인가 뭐 그건데 원래는 언제라도 몇 번이라도 뭐 약간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거를 찾으려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 가수가 부른 게 안 나와. 음원에서도 안 나와. 거의 그 엔딩 막판에 나오는 건데 유튜브에서 했을 때는 젊은 여자가 부른 버전이나 근데 나는 이 여자가 부른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이게 훨씬 더 나한테는 그 아마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많을 것 같은데 무슨 유카미 뭐였나 하여튼 이름까지는 내가 잘 생각이 안 나. 유미키무라라고 써있네. 근데 이게 그래서 음원을 급하게 찾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재생이 뭐 판매 안 되는 그런 음원이었더라고. 그래서 애플 뮤직 아이튠즈에서 아이튠즈에서 검색하니까 나와. 맨 마지막 곡으로 나와. 그래서 그것만 이제 1달러 주고 샀지. 그래서 이제 지금 듣고 있는 건데 원래 애니로 따지면은 나는 인생의 회전목마에 나오는 메인 테마도 사실 더 좋아하는데 인생의 회전목마? 그것도 일본 애니메이션. 아,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노래가 인생의 회전목마야. 딴딴딴딴따다다다.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 연습한다. 내 연습할 거야. 나도 연습해야지. 뭘? 인생의 회전목마. 그거 기타로? 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많이 힘들 것 같다. 아니, 그 드림곡 중에 하나. 어쨌든 근데 가사가 있는 노래 중에서는 이제 지브리에서 나온 OST 중에서는 이거를 제일 좋아해. 뭐 많이 보진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보긴 했거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는 편이라. 물론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다 좋은 건 아니야. 내용이 좀 못 찾아? 화면을 끄는 거. 뻘짓 하다가 누를까 봐. 눈뽕 맞을 것 같으면 턱 보내면 되잖아. 이렇게 내려놓으면 되잖아. 남의 폰이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여기다 모셔갈게. 그 지브리에서 나온 게 되게 그 보수적이거나 그런 제국주의적 그런 내용도 되게 많거든. 그런 거 되게 싫어. 반딧불의 문화 뭐 이런 거 완전 뻘짓하는 그런 내용인데 뭐 나우시카나 원령공주나 그런 것들도 되게 좋아했고 많이 봤고. 난 일본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셀 애니메이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무슨 애니메이션? 아 2D 애니메이션. 아. 셀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아 그렇대. 그 전문 용어 나왔네. 이게 싫거든. 보고 있으면 그냥 괴로워. 왜 괴롭지? 어? 왜 괴롭지? 아 자꾸 뭔가 떠올라. 아하. 어쨌든 근데 더 어렸을 때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 TV에서 하는 애니메이션 말고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좋아했는데 일본 뭐 한참 뭐지 에반게리온 애들 되게 많이 좋아하고 이럴 때도 별로 큰 매력을 못 느꼈었거든. 근데 그런 나에게도 생각만 해도 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원령공주랑 이거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가? 어. 감탄을 하면서 막 아이고 소름 하면서 봤거든. 소름. 너무 좋지. 지브리 노래 중에서 나는 그렇게 치면 원령공주의 노래 제목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왜 그 노래 있잖아. 뭐 나나나 대충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디 이렇게 조용한 숲 같은 데서 이렇게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게 거기에서 나온 거야. 남자 주인공이 이게 자꾸 퍼져가지고 目が覚めてたらヤックルに礼を言いな。ずっとお前を守っていたんだ。どうしてヤックルの名を。自分からいろいろ話してくれた。お前のことも、ふるさとの森のことも。獅子神様がお前を生かした。だから助ける。 불시기나 유명합니다. 건지기나 시가났다. 다베로. 私は何日も眠っていたようだな。 오, 잘생겼어. 아쉽다. 잠깐 흥분했다. 변태처럼 여기에서는 걔 누구야? 걔. 어, 이름 생각 안 나. 하쿠. 파란 머리. 보면서 아이고 소년이. 아이고 저 용님아 이러면서. 또 잘생겼어 걔도. 잘생겼어. 자기생적이고. 아우. 미스터리하고. 깨끗하게 생겼어 그리고. 어쨌든 그 얘기가 아니라 그 노래가 거기에서 나왔거든. 그래서 어? 나 여자 이름도 기억 안 나. 여자 이름 뭐야? 원령공주에서? 어. 아 나도 생각이 안 나 갑자기. 원령공주의 여자 주인공 이름은 산입니다. 어. 걔가 얘를 동굴 같은데 지네 집에 데리고 와서 눕혀놓고 하는데 얘가 남자애가 문득 정신을 차려갖고 딱 보는데 얘가 자기를 지키고선 서 있는 거야. 막 육포 같은 거 씹어가지고 넘겨주고 누워 있는데. 근데 그때 나오던 노래.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해. 멋있지. 되게 멋있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애니이기도 하고. 내가 예전에 일본 애니메이션을 안 좋아했던 게 걔네가 얘기하는 주제들이. 반감이 생겼었어 나는. 그러니까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얘기한 디즈니나 뭐 특히 미국 애니 요새는 뭐 픽사도 좋아하고 그렇지만 걔네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가치는 가족이라든가. 그치.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가 생각하기에도 당연하고 누구나 한 번쯤 생각했을 법한 감정을 얘기하는 것에 반해서 일본 애니는 되게 뭔가 불편한 거야. 그 시야가 시점 같은 게 예를 들어 지브리 같은 경우는 자연주의를 되게 많이 적어하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가치로랑 원령공주를 제일 좋아한다는 게 얘네만 할 수 있는 얘기라는 느낌이 들었어. 막 뭐 다른 뭐 에반게리온이라든가 막 한번 쓸데없이 자기 자신하고 엄청 싸우고 나 그런 거 비기 싫거든. 일본 애니나 일본 드라마의 사실 주요 쟁점은 되게 자폐아적인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많이 그리고 그게 있지. 싫어. 그게 좀 답답해. 그리고 억지로 만든 영웅 같은 그런 얘기도 별로고. 별 얘기도 안 해? 노래는 깔 게 없어. 난 사실 이 노래 되게 좋... 아. 그래? 아. 이긴 기분인데? 왜? 여하면 그리고 노래 못 한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깔 게 없다고 하니까. 왜 여기서 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예쁜데. 아 그래? 그렇게 생각해? 애니를 원래 근데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애니를 안 본다고 했는데 그나마 괜찮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로 꼽힌 거잖아. 꼽은 것을 내가 가져온 거잖아. 나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이지. 아니 근데 워낙에 지브리는 애니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서 음악 자체는 워낙 좋잖아. 지브리 음악들은 그렇게 다 갖고 싶어. 오르골로. 아... 그거에 제일 딱 어울리는 노래들인 것 같아. 오르골 그걸로. 오르골 버전도 있을걸? 많지. 재즈 버전도 있고 오르골 버전도 있고 다 편곡해서 내놓지. 착하잖아. 그게 마음에 들어. 오케이 다음 곡. 다음 곡? 나 뭐 해야 되냐? 아 뭐 해야 될까? 좋았어. 워낙에 장소가 넓으니까 이 정도로 틀어도 많이 방해가 안 되는 정도가 우리가 많이 높게 되지도 않았지. 끊겼어. 내 노래를 처음 들었던 영화가 오스틴 파워야. 근데 난 오스틴 파워를 정말 아, 좋아하거든. 나왔어? 정말 좋아하거든. 한번 봐야겠다. 그 내 좋아하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더러운 농담들 있지. 하면 안 되는 농담들. 막 뭐 흑인에 비하한다거나 돼지라고 놀린다거나 막 대머리라고 놀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원색적인 거. 근데 그게 너무 병신같이 하니까 대놓고 하니까 그게 웃긴 거야. 근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리고 패러디도 좋아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제임스 본드 패러디란 말이야. 오스틴 파워가. 그렇지. 그래서 여자들이 오스틴 파워 보기만 하면 막 자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고. 근데 사실은 더럽게 못생겼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국인은 나쁜 이미지를 다 갖고 있거든. 더럽고 치열 안 좋고 그걸로 계속 놀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얘가 차에서 신나가지고 으 베이베 이러면서 룸미러를 보는데 얘가 으 이러면서 딱 봤는데 거울이 찡 깨져. 얘 이가 너무 못생겨서. 그런 것도 나오거든.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게 다 들어가 있는 영화야. 그렇지. 스파이 영화에 미녀들이 나오고 좋은 음악이 많이 나오고 그 제임스 본드 여태까지 주제가들이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리고 옛날 제임스 본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뭐랄까 중후하잖아. 느낌이 뭔가 우와 이러면서 뭔가 파도가 치는 것 같고. 근데 오스틴 파워는 버트 바카랑 노래랑 이렇게 좀 뿅뿅거리는 60년대 배경이니까 그런 기조가 있어. 전체적으로 다 음악들이. 그래서 음악도 굉장히 좋거든. 근데 이거는 이때는 이게 오스틴 파워 1편에 나오는데 되게 짧게 나와. 이걸 처음 딱 들었을 때 내가 어디였는지도 기억나. 신림동 어디 구석에 있는 비디오 방에서 나랑 친구랑 이걸 봤는데 내가 노래가 나오는 장면에서 친구를 막 때렸어. 이거 이 노래 뭐냐고. 인터넷이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였어. 아. 안타깝게도 90몇 년이랬으니까 99년 막 이랬으니까 그랬던 찾기 어렵지. 못 찾지. 99년이 아니었다. 2000년은 넘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친구들하고 찾아봐라. 걔가 나보다는 온라인 인간이었으니까. 근데 얘도 못 찾는 거야. 왜냐면 이게 OST에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OST 목록도 뭐 제대로 못 찾았어. 나 그 생각까지 못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한참 동안 못 찾았었어. 그러다가 찾아서 듣게 된 거지. 그때의 감동은. 그래서 노래를 찾게 돼서 들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정말 많이 들었거든. 그리고 내가 이 노래가 어떤 장면에 나왔었는지를 기억해내기 위해서 일하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봤어. 카니발 오스틴 파워스 이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안 나오고 아예 영화 전체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걸 틀어놓고 일을 했어. 이미 많이 본 영화라 그냥 소리만 들어도 다 아니까. 근데 어떤 장면에서 나는지 이제서야 알았어. 1편에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마지막 위기가 벌어진 직후에 주인공하고 주인공 여자친구하고 원래는 이제 다른 에이전트로 만났는데 사기가 된 거지. 007이 늘 하듯이 본드걸로. 그래서 걔네들이 발코니에서 이제 약간 야하하하하 하면서 뭐 사랑해요 나도 막 이러면서 뽀뽀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 노래가 나왔어. 그래서 카디건스를 많이 좋아했거든.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내한을 했어 카디건스가. 아, 작년에 아마 GMF에 왔던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런 라인업이다 했지 카디건스가 온다고 꺄 이러고 달려왔단 말이야. 근데 이 보컬이 니나 뭐였는데 이름이? 그냥 니나라고 부를게. 얘가 성대결절이 중간에 아마 한번 왔었던 거야. 근데 지금 목소리는 굉장히 상큼하잖아. 그치. 어떻게 이렇게 상큼할 수가 있나 싶잖아.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돼. 그래서 이 노래를 못 불러. 부르는데 자꾸 이렇게 막혀. 그래서 아니 저러느니 차라리 키를 낮추던지 다시 편곡을 하면 좋을 텐데 욕심상 이걸 또 하고 싶은 거야. 그런 안타까운 기억이 있지. 노래는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본 노래이긴 했는데 워낙에 유명한 노래긴 했으니까. 아 이것도 노래방에 있는데 아우. 아 그래? 어. 아우 그냥 아우 아우 아우 노래방 아우. 잘 들었어. 정말 좋아하는 영화야 오스틴 파워. 아 한번 봐야겠어. 오스틴 파워도 좋아하고 거기 나온 노래들도 다 좋아해. 오스틴 파워 같은 경우는 대충의 그거 맥락을 알고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 걸 아니까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아껴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나한테는 있거든.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항상 그렇지만 패러디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아껴놨는데 재미가 없을까 봐 그런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거는 또 그런 것도 있어.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스틴 파워 얘기를 하다가 오스틴 파워는 그런 기본적인 패러디에다가 스파이물이고 다양한 대중문화를 많이 끌어다가 썼단 말이야. 지금은 그런 거를 마블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 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 어쨌든 그 안에 근데 이미 자기네들께 기반이 엄청 탄탄하잖아. 그래서 찾아보는 재미. 자기네들 거를 얘기를 이렇게 꼬았구나. 근데 그만큼 왜곡도 되게 심해. 뭐 이렇게 판을 일을 크게 만들고 판을 벌리다 보니까 마블은 뭐 만화에서도 이미 자기 왜곡이 심해서 옥상옥의 형태가 되고 있지. 오스틴 파워 생각하면 좀 서운한 건 있지. 왜? 아 여기서 패러디하는 그런 것들을 너 아마 다 할 거야. 뭐 제리 맥과이어 패러디한다거나. 아 그래? 그리고 뭐 레이저를 쏴서 달을 파괴하는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트 이름을 알람 파스스 프로젝트라고 부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그 정도야? 어 그런 정도야. 어렵지 않아. 전혀 다행인데? 완전 재밌는데. 닥터 이블 이런 거 꺼내서 봐야겠어. 좋아다.